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단잠을 이루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같이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같이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정신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민 생활 자체가 선교라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선교요.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타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늘 잘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선은 바울의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의 목표를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내게 있는 귀중한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 목표는 나누어준 것으로 그들이 견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떠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서 전해주어서 그들이 견고케 된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견고케 하고자 함이 선교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사들이 어떤 것이든지 한번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저를 가리켜 많은 분들이 뭐 나물 박사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는데 물론 박사도 아닙니다만은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참 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참 잘하시고 하는 것처럼 이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그런 선교적인 자산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 위에 복음이라는 물을 주면 잘 자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싸게 돈 주고 배우고 익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선교를 위한 은사라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기대하는 선교의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너희와 나는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받는 자입니다. 전하고 받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서 피차 안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서로 위로받게 함이 선교의 효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 또 큰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하고 나누어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역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쁘고 또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은 또한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그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또 기쁨을 누리게 될 테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효과를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자, 한마디로 바울의 선교 방법은 나누어 줌으로써입니다. 나누어 줌으로써. 오늘날 선교지를 보면은 빈곤한 자와 병든 자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빈곤한 자들에게 물질이나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 귀중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궁극적인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빵이고 옷이고 또 집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바울처럼 무슨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는 바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신령한 은사인 복음 전함에는 많은 지혜와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게 될 때에 바울은 도와야 될 당위성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자,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두 군데를 인용해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그리고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선교 정신을 모두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늘 소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